동화 한국어 버전 시인과 공주. 아주 먼 옛날 조란이라는 시인이 살고 있었어요. 사랑의 시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란이 쓴 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조란은 페리페리라고 하는 앵무새와 같이 살았어요. 조란이 몇 년 동안 쓴 시를 모아낸 시집이 아주 잘 팔렸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 위해 시를 쓰고 있는 걸까? 내가 쓴 시는 불멸의 사랑, 내 마음의 떨림, 첫눈에 반한 사랑, 다 이런 것들인데 너무 무의미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에 대한 시를 쓸 수 있겠냐고. 조란, 내 주인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냉정해지셔야 해요. 냉정? 그거야! 맞아! 바로 그거였어! 냉정해져야 해! 냉정해져야 한다고! 고마워! 고마워! 정말 고마워, 페리페리! 넌 정말 최고야! 냉정해져라! 냉정해져라! 아, 뭐야, 도대체! 이제 정신을 놓으신 것 같아! 혼자 어디 가시려고요? 혼자가 아니야! 같이지! 같이 갈 거야! 어디에 가는지 말을! 조란은 페리페리를 옷주머니에 넣고 짐을 챙긴 다음에 바로 집을 나섰어요. 타이타닉호에 오신 여러분, 이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크루즈호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광활하고 멋진 북극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부터 노르웨이의 스피츠버겐까지 아우르는 북극은 1년 중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아주 짧은 여름 동안 우리에게 북극의 다양한 풍경과 독특한 야생동물, 그리고 재밌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떨고 있던 페리페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 지금 가는 곳이 북극인 거예요. 맞아. 무슨 일로요? 뭐? 네가 냉정해져야 한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그래서 냉한 곳에 온 거예요? 그래.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렇게 페리페리는 다시 잠들었답니다. 그 후 닷새 동안 배는 계속 항해했어요. 여섯째 날이 되자 배는 북극에 도착했죠. 이봐 조란, 어디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 갈 거야? 같이 안 갈 거야. 따로 계획이 있거든. 그래도 배가 오는 날에 맞춰서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 마. 그래, 알았어. 행운을 빌어. 아, 그리고 감기 조심하고. 알았지? 저기 말이에요. 집에 돌아갈 때 저 사람은 두고 갈까요? 조용히 해, 페리페리. 조란은 지도 한 장에 의지한 채 북극의 차가운 얼음 위를 걸어갔어요. 꽤 오래 걸은 조란은 저 멀리에 푸른빛을 띠는 이글루가 있는 걸 보았어요. 지도를 본 조란은 밝게 웃었어요. 나와봐, 페리페리. 이제 내 인생의 사랑을 찾는 거야. 이글루로 들어간 조란은 가운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 노인은 바로 마녀 라가 부인이었어요. 넌 대체 누구냐? 어떻게 내 이글루를 찾은 거지? 라가 이모, 저예요. 조란이에요. 조카잖아요. 조란? 네. 여기는 페리페리라는 앵무새예요. 그래? 잘 들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슝! 잠깐만요. 이름을 알려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요. 뭐라고? 저는 시인인데 사랑에 대한 시를 써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저희 엄마가 이모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걸 도우셨다고 했어요. 아, 이제 그런 건 하지 않는단다. 제발 이모, 부탁드려요. 알았다. 쉽지는 않을 것 같구나. 도대체 주인님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가 부인은 민토사라는 얼음공주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공주는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죠. 어떤 남자도 공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공주를 찾아갔었지. 하지만 시리에 빠진 공주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고 말았단다.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렸지. 너무 식은 나머지 공주의 온몸이 얼어버리고 말았단다. 왕은 공주를 구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결국 현자의 지혜로운 충고에 따라 왕은 어쩔 수 없이 꽁꽁 얼어버린 공주를 북극으로 옮겨놓을 수밖에 없었지. 좋네요. 저는 아주 사실적으로 들려주신 이런 빙하 이야기를 아주 아주 정말 많이 좋아해요. 네, 그럼요. 날 비웃는 거냐? 얘가 하는 말은 무시하시고 부디 계속 들려주세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린스라고 수많은 펭귄들이 모여 사는 군락이 있단다. 펭귄들은 항상 행복해서 눈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 네가 펭귄들 중 누구라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것을 조약돌 위에 묻혀온다면 너는 이 일의 절반을 완성한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요? 나머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조약돌로 얼음 조각에 청혼해야 할 거다. 청혼했을 때 그 마음이 얼음을 파고 들어가 공주의 마음에 닿을 만큼 강하다면 너는 너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 거다. 왜 그래? 제가 봤을 땐 이웃인 라나 로드리게즈가 괜찮지 않나요? 주인님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조약돌이나 얼음 조각 따위를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안 그래요? 페리. 네? 조용히 하라니까. 라가 이모,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조란과 페리페리는 펭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해보니 주변에는 온통 펭귄들로 가득했어요.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뭔가? 응? 글쎄요, 선물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선물이라고? 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선물을 받은 펭귄의 우두머리가 선물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네, 해설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상자 안에서 행글라이더가 나왔어요. 우와, 행글라이더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직접 한번 행글라이더를 타보시면 될 겁니다요. 우두머리는 행글라이더를 꽉 잡았어요. 자, 이제 힘껏 달리세요. 펭귄이 힘껏 달리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펭귄은 새처럼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펭귄 우두머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페리페리는 그 즉시 조약돌을 집어 떨어지는 눈물을 받으러 갔어요. 됐어! 잡았다! 조약돌 위에 떨어진 눈물은 눈부시게 빛났어요. 펭귄들은 행복하게 날고 있는 우두머리를 뒤쫓았어요. 그 사이에 조란과 페리페리는 그곳을 떠났어요. 공주가 얼어있는 곳에 다다른 조란은 넋을 잃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아름답잖아. 방긋 웃은 조란은 한쪽 무릎을 꿇고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시간이 멈출지도 모를 지금 이 순간, 내 이지를 잃을 것만 같은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건 당신이 바라고 바라던 것,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저는 나아갑니다. 당신을 향해, 마음을 향해, 당신의 품에 안에, 영혼을 향해서 말입니다. 공주여, 도와주소서.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반짝임을 깨버리고 제 앞에 나타나 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에, 항상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나아주십시오, 공주님. 나아주십시오. 시간이 멈추기만을 바라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저의 의지가 꺾이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부드러운 바람이 조란을 지나쳤어요. 바로 그 순간 공주를 둘러싸고 있던 얼음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민토사 공주가 나타났어요. 공주의 뺨은 장밋빛이었고 눈은 촉촉했으며 머리는 찰랑찰랑거렸어요. 감탄한 조라는 고개를 숙였고 페리페리는 부리가 쩍 벌어졌어요. 이럴 수가! 민토사 공주는 멍하니 서 있는 조란에게 걸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쳐다봤어요. 조란이 조약돌을 공주에게 건네자 공주는 조약돌을 받았어요. 아주 잠깐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좋았어. 임무를 완수했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됐냐고요? 바로 민토사 공주는 시리에 빠진 왕이 있는 궁으로 돌아갔어요. 조라는 친위대의 기사로 임명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성대한 잔치가 열린 그날 어떤 앵무새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해 식장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 앵무새를 보고 넋을 잃은 페리페리는 그 앵무새에게 날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프라이라고 해요. 포테이토 프라이.